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저정위원회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국제금융감독기구까지 끌어들여 공화국에 대한 금융제재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금융감독기구인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과 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을 대용조치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공개성명이라는 것이 또다시 채택되었다.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일관된 이번 공개성명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 작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기구 활동의 보편성과 공정성의 홀마저 벗어던지고 유엔 안보리 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들을 국제적 기준으로 만들어 성공국들이 강압적으로 내려먹이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범들을 무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법적인 문서들이며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의 산물이다. 우리는 자금 세척과 대도 및 대량 살육무기 전파 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척 방지 그룹바와의 긴밀한 협력 밑에 자금 세척 및 대로 자금 지원 반대법 채택, 형법 수정 보충, 금융정보 및 감독기관들의 책임과 역할 제고와 같이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행동 조치들을 거의 모두 취하였으며 매해 그 종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들을 국제금융감독기구에 제출하는 등 자기 책임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전원회의는 국제적 기준 리행을 위한 우리의 성실한 노력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은행고리의 전면 차단을 추구하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구가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금융봉쇄망을 구축해버리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맞게 필요한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